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는 16일 태양절의 즈음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에르덴의 자미안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혁명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